Conversation 2.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성희와 유진이가 학교 식당에서 만나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해요. 바이올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바이올린 할 줄 아세요? 네, 좀 해요. 3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정경화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요? 네, 좋아요. 표가 아직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좋아하세요?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유진 씨,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좋아요. 클래식을 좋아해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해요. 특히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해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바이올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세요? 할 줄 아세요? 바이올린 할 줄 아세요? 네, 해요. 좀 해요.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경화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정경화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토요일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있을까요? 아직 있을까요? 표가 아직 있을까요?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할게요.